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벌써 이제 선동여왕 에피소드의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어찌 하다 보니까 저희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선동여왕의 이야기는 뭐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제가 선동여왕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그 전에, 야, 이 선동여왕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언급했었는데요. 정작 그 신라 얘기는 좀 빠트였던 것 같습니다. 신라 시대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신라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자세히 기회가 되면 다뤄볼 생각은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신라는 사실 이제 반쯤은 전설과 같은 어떤 고조선 그 당시의 이야기를 빼고는 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제대로 된 어쨌든 최초의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삼국 중에서도 가장 처음 건국이 되었고 이 통일신라 시대까지 이제 합치면 거의 약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그 아래서 깨어난 박혁거세라는 양반이 세웠다는 건국 설화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BC 57년 전에 세워져서 935년에 이제 왕건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까지 무려 992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충 이제 고려와 조선이 한 50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 그 이전에 어떤 이 고대 국가 형태가 이렇게 한 1000년에 가까이 존속되었다는 것은 이거 뭐 세계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 고려랑 조선이 존속했던 그 기간을 딱 합치면 이게 딱 992년이 됩니다. 고려가 이제 474년이고 조선이 518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합하면 실제 이제 신라가 존속했던 기간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쓸데없는 제가 이제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뭐 나름 신기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나름 매우 훌륭한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라 시대였던 금관, 그리고 석굴암 이런 거 이게 다 신라 시대에 만들었던 것들이죠. 지금의 시각으로 평가해도 이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뛰어난 어떤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구축했던 그런 나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했을 때, 그때쯤에서 서구 쪽에서 이제 이슬람 제국이 그 세력을 이제 떨쳤는데, 그때의 이제 이슬람 제국의 역사에 신라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죠. 근데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 신라가 이제 아주 엄청나게 폼나는 나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집집마다 장작이 아닌 이제 수추로 이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자료들. 그리고 이제 뭐 황금이 넘쳐나는 나라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약간의 이제 과장이 좀 섞여 있긴 했겠지만, 당시 신라가 나름 이제 뛰어난 어떤 그 문화 수준을 갖췄다라고 볼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정말로 선동여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동여왕은 진평왕의 장녀로서 본명은 덕만이었죠. 밑으로는 이제 천명과 선화라는 동생이 있었고, 632년에 즉위를 해서 1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즉위했을 당시의 나이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 전에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제 왕을 해먹었던 진평왕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진평왕이 이제 69살에 죽었으니까 어찌 보면 선동여왕은 거의 뭐 50이 다 돼서 왕위에 올랐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선동여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지어받친 호가 성조 황고였는데 여기서 고라는 글자는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할머니 다 돼서 왕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무튼간에 이제 선동여왕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는데 과연 이 최초의 여왕을 예전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여기서 선동여왕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의 평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부기 여자, 처지 왕위, 성난세지사, 국지불망행야. 이게 무슨 뜻이냐? 신라는 이제 여자를 왕으로 삼았으니 진실로 어지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거의 나라를 말아먹을 만한 이런 왕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이걸 처음 보고는 솔직히 이제 조금 놀랐는데, 이전까지 선덕 여왕에 대한 그 개인적인 이미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의 평가가 이렇게 이제 되게 박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선덕여왕의 업적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즉위 초기에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호래비, 뭐 과부, 고아 뭐 같은 이제 불쌍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정책을 이제 펼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기 복역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거 사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즉위 2년째가 딱 되면서 세금을 이제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펴게 되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복지 이제 하고 이제 감세 정책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와 감세라는 거 이거 사실 양립되기 이제 되게 참 어려운 얘기죠.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돈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만들려면 또 세금을 또 올려야 되는 게, 이건 뭐 사실 뭐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금도 깎아준다. 이건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형태의 공약은 100% 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이런 식의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생각이 뭘까요? 이게 보면 국민들 많이 바보로 알거나 아니면 지가 뭐 바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같은 그 복지와 그 감세 정책의 조합으로 인해서 신라의 국력은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연 선덕여왕은 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왜 이런 정책을 추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추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아주 멍청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민심을 얻어야만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골품제 때문에 어찌어찌 왕이 되었긴 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남성 위주의 어떤 귀족 계층에게 견제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민심이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 상황이 자꾸 이제 뭔가 아주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자전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느낌이. 결국 이제 신라의 국력은 지속적으로 약화지게 되는데, 그 여파가 이제 결국은 백제군의 여은곡 침입과 대야성 함락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 여은곡은 경주의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게 뭐 여자의 뭐 거기처럼 닮았다 그래서 이제 여은곡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제 신라의 수도가 경주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수도였던 경주의 바로 옆에, 그러니까 5km 남짓 떨어져 있는 골짜기에 백제의 특수부대 500명이 침입을 했다.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한방에 이제 신라의 왕족과 귀족이 싸그리 몰살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생각해보면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신조가 내려온 게 20몇 명이서도 했는데, 이게 500명이 왔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겠죠. 다행히 이제 여기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행히 조기 진압이 성공을 해서 신라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당시 어떤 허술해진 어떤 국경 방비 상황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백성들의 이제 불안감이 이제 증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불안감은 다양한 징조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뭐 누런 비가 내렸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 물고기 떼가 죽어서 뭐 때로 떠오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그 기록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누런 비라는 거야 뭐 황사가 있었으니까 비가 이제 누랬을 거고, 붉게 물든 바다, 이거 뭐 적조 현상이었을 것 같고, 이런 건 사실 뭐 지금도 가끔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죠. 사실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사실보다는 더큰 문제는 이제 그런 현상을 가지고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시 백성들이 불안감이 거의 뭐 최고에 달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선덕여왕 11년에 백제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야성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야성이라고 하면 신라 제2의 도시로서 백제와의 이제 국경을 지키고 있는 아주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죠. 이 대야성이 함락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제 백제와의 전쟁 상황이 이제 매우 악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죠.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의 표현으로 따지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 거죠. 아마 이 시기에 당나라의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신라는 아마도 그대로 이제 망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한 선덕여왕은 어떤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김춘추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전이었죠. 당시 김춘추는 일본, 중국,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른 적대국이었던 고구려에게까지 구원을 요청하러 돌아다니다가 끝내 결국은 이제 당나라의 지원을 얻어내서 그래서 신라가 멸망할 것을 이제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목탑의 건립입니다. 만약 이제 실존했다 그러면 동양 최고의 그 탑이 되었을지도 모를 황룡사 구축 목탑이 바로 이제 이때 지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컴퓨터로 복원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이제 소개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찬란했던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이런 탁월한 탑축조 기술, 뭐 이제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신나간 일인가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자, 이 목탑이 건립된 것은 이제 선덕여왕 즉위 12년의 일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야성 함락이 즉위 11년. 이때 이제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 풍년동화 같은 처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부처님의 가호를 비는 이제 목탑을 지었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이제 당시 신라는 이런 엄청난 목탁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백제에서 기술자들을 이제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사실 어떤 기술자가 그 자기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적대국에 그것도 이제 언제 망가질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근 뭐 엄청난 돈을 주고 땡겨오고 뭐 이랬겠죠. 근데 이래저래 이제 엄청난 건축비가 이제 들어갔으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자체 기술도 없으면서 뭐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국가 규모의 이런 국책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이제 또 콩고물 떨어질 일 많이 생기고 중간에 별의별 일 생기고 뭐 이런 거 많이 일어나지 않기는 않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 어찌됐던. 이 삼국시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항상 전쟁이 이제 끊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왕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쟁을 이끄는 것이 가장 그 최우선의 과제였겠죠. 근데 뭐 이렇게 국책 사업으로 뭐 탑을 짓고 하는 거, 명분은 만들었겠죠. 뭐 부처님의 가호를 빌고 뭐 어떻게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예산을 전쟁에다 쓰는 것보다 뭐 이쪽에다 돌렸다는 거,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요즘 보면은 경제가 우선인데 뭐 다른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뭐뭐뭐 그런 것들이 자꾸 겹쳐서 생각이 나는 게 예, 저만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든 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떤 군사적인 면에서는 현실 감각이 조금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불세출의 영웅 우리 김유신 장군이 선덕여왕을 대신해서 전쟁터를 이제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 뭐 전쟁이 장수 혼자서 이렇게 치른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국왕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 전체가 뒷받침을 해줘야 전쟁도 이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제 군수물자를 보내기도 이제 급급했을 텐데 이게 뭐 쓸데없이 뭐 목탑이나 짓고 뭐 쓸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목탑 짓고 거기다 돈 때려 박고 이게 뭐 사실 그 전쟁이 제대로 되기가 되게 어려웠겠죠. 아마 이러한 점들이 그 선동여왕의 어떤 능력의 한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추정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선동여왕 즉위 15년, 이때 발생한 비담의 난입니다. 비담은 선동여왕 시절에 이제 상대 등의 직위에 있었던 귀족인데, 이 상대 등이라고 하면 왕을 제외한 상태에서 가장 최상위의 관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무총리, 뭐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의정 정도가 되겠죠. 이런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다른 군사적인 쿠데타는 뭐 대부분 소외된 계층이 시도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렇게 최고위층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건 뭐갈 때까지 간 거죠. 다시 말해서 최상위 집권층이 둘로 쪼개져 있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왕당파하고 이제 뭐 귀족파 이렇게 아마 나누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때 비담이 내세웠던 명분이 바로 여자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 였습니다. 자, 이 명분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반발이 즉위 초기가 아니라 집권 15년 차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뭐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왕을 시켜봤더니, 역시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동여왕의 정치가 사실상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례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담의 난은 신라를 이제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도 이제 몰고 가게 되는데요. 결국 김유신과 김춘추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왕건파 세력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토벌을 당하는 것으로 이제 종결은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선동여왕 역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선동여왕 사망의 원인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서 지병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고, 뭐 반란군에게 이제 살해되었을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후에 권력을 노린 김유신과 김춘추에 의해서 뭐 살해됐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선동여왕 사후에 왕위는 이제 사촌동생이었던 진덕여왕에게 돌아가게 되고, 진덕여왕은 이제 조용히 있다가 비담의 난을 평정한 김춘추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선동여왕은 이제 신분제도에 덕으로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여자라는 한계 때문에, 뭐 여자라는 혹은 뭐 능력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겠죠. 집권 기간 내내 이제 견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복지와 감세라는 사실 이제 같이 하기 되게 힘든 그런 무리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라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죠. 게다가 국비를 탕진하게 되는 아주 무리한 국책 사업을 시행했죠. 정말로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신기했던 뭐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실패한 군주가 아니었나 라고 또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패한 군주. 바로 이 모습이 정사에서 그리고 있는 실제적인 선덕여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선덕여왕의 어떤 그 긍정적인 이미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게 뭐 단지 여자이기 때문인가? 솔직히 뭐 여왕이라서 혹은 뭐 여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동정론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 화랑색이 필사본에 공개 이후에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상물에서 그려졌던 이미지가 어떤 어찌 보면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이제 부족한 정사에서의 어떤 기록을 화랑색이 필사본이 보충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빠뜨렸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했던 선덕여왕의 진면목을 다시금 그려낸 것이라는 거죠. 이제 앞서 철수의 사례에서 비추어보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자, 이제 물론 여기에 화랑색이 필사본이 진짜라는 가정이 뭐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럼 과연 어떠한 내용이 추가되었길래 도대체 이 무능하고 실패한, 정사에서 얘기하는 이 무능하고 실패한 군주가 역경을 딛고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뛰어난 리더로 바뀌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길어져서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정말로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다음 편에서는 정말 진짜로 화랑새기 속에 그려진 선동여왕을 제대로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